혼자 헤매다 잠시 멈춰 뒤돌아봤어. 자꾸 멀어지는 이 길이 너무 두려워. 순간의 연이 내 맘을 비춘 따뜻했던 그 햇살 너였어. 그날부터 나눈 꿈은 공부야. 때로 힘들고 지친다 해도 너를 위해 또 돌아가지 않나. 꼭 기억해줘. Dear my friends, 꿈을 꾸는 동안 어디든지 생각만으로 닿을 수 있어. 사라질 것만 같아도 언제라도 네 곁에 있어.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함께했던 모든 날들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발끝을 따라 숲을 지나 작은 언덕위에 서 있어. 이제야 알겠어 어디에 있는지. 모든 게 작게만 보여서 멀어질까 불안하지만